내놔. 긴장했다 끝판대자.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무서 bulletproof. 이름은 정국, 스케일은 정국. 학교 다시 연습실에서 밤새워 춤을 추고 노래 불러내. 너희가 놀 때 난 꿈을 집도 하며 참을 참아가며 매일 밤새 볼펜을 잡네. 아침에 가 뜨는 데 난 눈을 감네. 이중잣대 와스파는 반대 속에서 비춰버린 나의 한계. 그 반에 제 수족해 회사에 컨택된 속칭 노래 못해 판을 당한 너에게 랩하라는 타이틀을 쌓지. Everywhere I go, everything I do,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젠 oh oh oh oh oh. Shout it out. 자,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What's up? Bulletproof. Profile. 아직 아무것도 없지. Oh, yeah. Still young, sick and rapper man. Yeah, I don't know. That's nothing. No. Go me though.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지. Yeah. 난 아직도 amateur. 난 major. 축구라게 속여. Rap monster. 말처럼 꿈을 같이 무슨 비트든 간에 난 싹 집어 삼켜. Oh, yeah. 진실한 이름값. 얘들아 이리 와 이리 봐. 하나는 아이돌의 반전. 하하. 무신분이 형들은 불가능하다 해지 boy. 똑똑히 봐 열을 파서버려 마치 표지도 안 파서버려 다 이제 되니 boy. Everywhere I go, everything I do,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 이젠 oh oh oh oh oh oh. We shout it out. 자, we are bulletproof. Ha, ha, we are bulletproof. Ha, what's up?